올려다본 밤하늘의 수놓아 우리 말곤 모두 흐려지도록 지난 파도 위에 네가 물들인 반짝임의 잔뜩 취하고 싶어 눈 감아도 새어 들어오는 벨 속에서 날 찾아줘 We love Try me to move.